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대준, 효쌤, 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또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DJ 모셨죠? 그렇죠. 이분 모시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 진짜. 아, 4주? 그러니까 4주 걸린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초청하고도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름도 유민. 자, 오늘 DJ 유민, 첫날입니다. 예쁘게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곡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름 선곡을 한다고는 했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시는 건가요?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열심히 하는 건 PD님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니. 자, 열심히 한번. 네. 열심히 곡 소개. 네. 네. 아무튼. 아직 유민 씨가 처음이라서. 네, 네. 저 처음이라. 뭐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대답, 답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잠깐 지금 저희 팀 회의 좀 방송.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월요일 날은 보통 사람들 릴레이 토크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네. 수요일 날은 Q&A.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주제를 두고 이제 저희의,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금요일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선곡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다 쫙 뽑아가지고 저희는 말 안 해요. 음악만 쫙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퇴근 시간에 계속 찬양 듣고 싶고 뭐 노래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메들리식으로 쭉 나갈 거거든요. 네. 저희 PD님들이 아주 예쁘게 편집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속으로 곡이 나가다 보면은 어떤 곡들이 제목 이게 무슨 곡인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다시 듣기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그 곡 리스트를 같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리스트들 보시면서 어떤 곡인지 알 수 있는 또 그런 걸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유민 씨가 오늘 준비한 곡들이 어떤 곡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를 쭉 하시면 돼요. 읽으면 돼요. 아, 그냥 쭉 읽으라고요. 아, 소개를 하라고요. 제가 원래 김필이란 가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김필의 청춘?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 오디션 슈퍼스타 K 네 거기에 나왔던 아 그래 곽진원 김필 네 곽진원이랑 김필 아, 저는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 좋은 가수예요. 네 되게 좋은 그분이 리메이크해서 부른 곡 청춘이란 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이어스의 십자가 네 좋죠. 네 이건 추천받은 곡이에요. 누구한테? 제 동생이 CCM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가득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 몇 개만 풀어볼까 하고 가지고 좋은 동생을 주셨네요. 네. 그리고 랜드리 켄트레 들어보셨나요? 전혀 저도 처음 들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 좋더라고요. 그분의 플라이 그리고 로이 킴의 신곡이죠. 그때 헤어지면 돼. 그리고 히스웰의 광야를 지나며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른 CCM이에요. He's Real이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H.O.T. 예준 씨는 잘 모르죠? 아니, 저 압니다. 네, H.O.T.는 압니다. H.O.T.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무도. 최근 한 거죠. 최근 말고 H.O.T.가 자주 나왔어요. 예능에. 예, 개개인으로. 한 작년부터 책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 팀으로 완전체로 나온 거는 이번에. 처음이죠. 17년 네, 만에 처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죠. 제가 엄청 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울 뻔했어요. 아, 또, 박타 씨가 좋아하시겠네요. 예? 다타씨가 잘 알고 있어요. 빛을 틀어주니까. 네네, 맞아요. 아, H.O.T. 거기서 알았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아, 맞아. 팬. 1997. 거기서 내가 알았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내주스 태어나게 1년 전이네. 네. 어. 할 말이 없는데. 네. 계속 부탁해요. 네, 그리고. 호연과 조한나라는 분이 부르신 곡인데 이것도 CCM이에요. 기억하자라는 곡인데 네 이거는 제가 찾았죠. 근데 네 좋아요. 네 저는 원래 좀 잔잔한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좀 네 괜찮더라고요. 네 다음 곡은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윈터 플레이의 세월이 가면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유민 씨가 준비한 곡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분장의 유민, 예준, 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을 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면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Thank you. 닫힌 그 길 아무도 없이 yeah, yeah. You got knocked out of the ring tonight. Seems you've got no will to fight. Too many tears in your eyes to see. Saying how could anyone ever care about me? Feeling like you're all alone. Seems like both your wings are broke. Looking for an open hand to pull you out this mess you're in. Everywhere we look and everywhere we turn, there's people giving up all around the world. But I think you should know that there's a God out there who knows where you are, 'cause he is everywhere. So open your eyes, here is my hand. We'll do this together. Just take a chance and fly. Oh, fly. You find it hard to be yourself, wishing you were someone else. So much pressure all around. In life's parade, you play the clown. Time to take off all your masks. New horizons coming fast. Don't give up on hopes and dreams. Be who you were made to be. Everywhere we look and everywhere we turn, there's people giving up all around the world. But I think you should know that there's a God out there who knows where you are, 'cause he is everywhere. So thank you.

inside you always. I know it's true, it's true, it's love within you. Be there. It's real. Oh, Jesus is real.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될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에이 저기 렛츠 고 부스거리는 비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거리는 빗물 한 개뿐인 우산 어색한 발걸음 재촉하는 우리 둘 밤내 지금 버스 정류장 내 속도 모르고 달려오는 택시와 겁쟁이 입술 우리 처음 만난 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설렘은 평생 잊지 않기로 해 부드러운 눈빛 흐트러진 눈길 입가에 떠오른 미소 우리 만남 속에 숨겨진 메시지 그분의 약속 우리 처음 만난 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그 설렘은 평생 잊지 않기로 해 우리 서 있는 이곳 서 있는 이곳 평생 함께 갈 그 Thank you. 주님의 살아계시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기억해줘.